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몇 편의 전래동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전래동화를 읽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한결 즐거워집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재미난 이야기와 감동, 교훈을 주는 전래동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두 권을 쓴 상주 고양이. 옛날 옛적의 일입니다. 어떤 농부가 고양이를 무척 사랑해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길렀습니다. 야옹! 고양이는 농부가 밥을 먹을 때마다 밥상머리에 와서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 배가 고프단 말이지. 농부는 밥과 고기 반찬을 조금씩 새끼 고양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고양이는 날름 받아먹곤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젠 버릇이 되었습니다. 밥상이 들어오면 을의 밥상머리에 쪼그리고 앉아 주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야옹! 야옹! 농부가 잊어버리고 밥을 주지 않자 새끼 고양이는 극성스럽게 울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아, 그렇게 참을성이 없으면 어떡하니? 농부는 이내 새끼 고양이를 달래며 밥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새끼 고양이는 꿈쩍 않고 낼름 받아 먹었습니다. 새끼 고양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른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인 농부가 그만 무서운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식구들은 온갖 약을 다 써보았지만 조금도 효염이 없었습니다. 농부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피나이다, 피나이다. 우리 서방님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는 뒤뜰에 정화수를 떠놓고 밤마다 칠성님께 빌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병은 낫지를 않았습니다. 집안 사람들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양이도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유명한 의원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아내는 그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남편을 구해주십시오. 아내는 의원에게 매달리다시피 애원하며 졸랐습니다. 의원은 할 수 없다는 듯 앓고 있는 농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의원은 병든 농부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의원은 맥을 짚어보고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습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희 남편의 병이 낫겠습니까? 저희 남편을 살려주시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제발 남편의 병을 고쳐주세요. 아내는 의원을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워낙 병이 깊어서. 의원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럼 낫는 약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있기는 있는데. 의원님, 어떤 것입니까?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은 농부의 아내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딱 한 가지 약이 있기는 합니다만 구하기가 퍽 어려운 거요. 워낙 힘드는 일이라서. 의원은 여전히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병을 고친다는 약인데 구하기 어렵다고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쥐 천 마리를 잡아서 다려드리면 병이 나을 겁니다. 의원님, 쥐라고 하셨습니까? 아내가 눈이 둥그레지면서 물었습니다. 내 말이 믿어지지 않아요?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내는 당황한 채 대답했습니다. 의원이 돌아간 뒤 아내는 큰 걱정을 하였습니다. 아, 이걸 어쩐담. 쥐를 어떻게 천 마리나 잡는단 말인가. 쥐를 천 마리씩이나 잡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 며칠을 두고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별 수 없구나. 남편은 속절없이 병으로 돌아가시겠구나. 아내는 중얼거리며 남편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양이가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옳지! 그런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때 주인의 은혜를 갚아야지. 아주 좋은 기회야. 내가 쥐를 잡아다가 주인의 병을 낫게 해드려야지. 정말 고양이에게는 조금도 힘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양이는 그날부터 쥐를 잡기로 작정하고 밖에 나가서 두건 하나를 구해왔습니다. 고양이는 두건을 머리에다 썼습니다. 그리고 살금살금 쥐구멍을 찾아가 쥐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이나 기다렸더니 마침 쥐 한 마리가 기어 나왔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고양이를 본 쥐는 깜짝 놀라 쥐구멍으로 재빨리 들어갔습니다. 쥐는 고양이가 자기를 못 보았기 때문에 살아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고양이가 있을까? 쥐는 몹시 궁금하였습니다. 한참 있다가 머리를 구멍 밖으로 쏙 내밀고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들! 너희 놈들은 어이 그리도 예의를 모른단 말이냐? 아무리 땅속을 기어다니며 숨어 사는 짐승이라지만 너무하는구나! 못된 놈들 같으니라고! 쥐는 발발 떨면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도망칠 수도 없으니! 쥐는 더욱 겁이 나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내가 요 며칠 전에 상주가 되어 이렇게 두건을 썼단다. 너희 놈들 중에서 한 놈도 나를 찾아와서 문상하지 않았으니 이제 너희들 죄를 알겠느냐? 쥐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고양이 앞에 쥐라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네 이놈! 당장 들어가서 내 말을 모든 쥐들에게 전해라! 내게 와서 문상하지 않을 때는 모조리 죽여 없을 테다! 쥐는 고양이가 잡아먹지 않고 놓아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꼭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쥐는 이렇게 말하며 구멍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쥐는 많은 쥐를 불러 모으고 고양이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크! 야단났네! 모든 쥐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문상을 안 간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지금 문상을 간다 해도 고양이는 우리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는 고양이가 상주가 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문상을 가지 못했소. 그러니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예의를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오. 하지만 그 고약한 고양이가 우리들을 그냥 놔두겠소? 젊은 쥐 하나가 나서서 늙은 쥐에게 물었습니다. 제 아무리 고약한 놈이라도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문상하는데 잡아먹기야 하겠소? 내가 먼저 고양이에게 갔다 오겠소. 늙은 쥐가 먼저 고양이에게로 갔습니다. 고양이는 두건을 쓴 채 구멍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늙은 쥐는 고양이 앞으로 나가서 큰절을 했습니다. 고양이님, 정말 죄송합니다. 늦게나마 위로의 인사를 드리옵니다. 저희들은 고양이님께서 상주가 되신 것을 전혀 몰랐사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늙은 쥐는 살살 빌었습니다. 알았도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라. 고양이는 점잖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이님. 늙은 쥐는 코가 땅에 닿도록 공손히 절을 하였습니다. 늙은 쥐는 재빨리 돌아갔습니다. 늙은 쥐가 무사히 돌아오자 쥐들은 모두들 마음을 놓았습니다. 아무 걱정 말고 차례로 나가서 고양이님께 인사를 드리고 오도록 하오. 늙은 쥐의 말에 쥐들은 안심하고 하나하나 차례대로 나가서 고양이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고양이는 쥐들의 인사를 받으면서 기뻐하였습니다. 듣거라! 너희들의 인사를 하나하나 받으려면 끝이 없겠구나. 어디 좋은 수가 없을까? 고양이는 제가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든 쥐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쥐들은 고양이만 바라보며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렇지! 좋은 수가 있구나! 하나하나 인사를 받는 게 귀찮단 말이야. 그러니 넓은 곳에서 너희들의 인사를 한꺼번에 받으면 어떨까? 고양이가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모이는 것이 좋을까? 그렇지. 동구박 타작마당이 좋겠군. 내일 모레 정오에 한 마리도 빠짐없이 그곳으로 모이도록. 알았지? 그때 한꺼번에 인사를 받도록 하겠다. 쥐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윽고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동구박 타작마당에 쥐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습니다. 넓은 타작마당이 삽시간에 쥐들로 꽉 찼습니다. 고양이는 모여드는 쥐들을 보고 은근히 기뻐했습니다. 고양이는 친구 고양이를 수십 마리 불러 모았습니다. 고양이는 두건을 쓰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자 쥐들이 인사를 올릴 채비를 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건을 쓴 고양이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숨어있던 고양이들이 여기저기서 떼를 지어 나오더니 쥐들을 닥치는 대로 물어 죽였습니다. 타작마당은 삽시간에 쥐들의 시체로 가득하였습니다. 이만하면 대성공이지? 두건을 쓴 고양이가 싱긋 웃었습니다. 타작마당에 모였던 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 수가 1,000마리가 훨씬 넘었습니다. 고양이는 두건을 벗어던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주인집 아들의 옷깃을 물고 동구박 타작마당으로 데려왔습니다. 주인집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고양이야, 참으로 고맙다. 주인집 아들은 몇 번이고 고양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자리에 누워 끙끙 앓던 주인은 많은 쥐고기를 먹고 씻은 듯이 병이 나았습니다. 어느덧 온 집안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고양이는 고마움을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영리한 짐승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식장산의 효자와 보배 그릇. 아득한 옛날이었습니다. 충청북도 식장산 기슭에 효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 그 효자네 왜? 그들에 대해 물으면 사람들은 모두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뿐만 아니라 근처 고을에까지 효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효자 부부는 늙은 어머니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살림은 구차했으나 늙은 어머니에 대한 효성만은 극진했습니다. 효자 부부가 살아가는 즐거움이라고는 오직 늙은 어머니를 모시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서 드렸습니다. 저 애 때문에 걱정이야. 아이가 점점 자라자 효자 부부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 할머니 잡숫게 드려야지. 그럼 못 써. 아이는 할머니의 밥상에 앉아서 맛있는 반찬을 먹어 치우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 아이를 부부는 꾸짖었습니다. 내버려 두어라. 내가 먹는 것보다 손자가 먹는 게 더 좋다. 나야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할머니는 고기 반찬을 손자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효자 부부는 아들을 나무랐지만 늙으신 어머니가 말려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더 잘 모실 수 있겠소? 저 아이가 있는 한 단 하나뿐인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 할 수 없소. 그러니 남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차마 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께 효도를 다하기 위해서는 불쌍하지만 저 아이를 없애는 도리밖에. 없애다니요? 설마 자식을 죽이자는 건 아니지요? 아내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오? 어머니는 한번 돌아가시면 영영 다시 못 보지만 자식은 다시 낳으면 되지 않소? 남편은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고? 어디 산에 갔다가 묻어버립시다. 여보, 너무 끔찍해요. 그러나 어머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라니 어쩔 수가 없군요.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아내는 마지못해 남편의 뜻에 따랐습니다. 비통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효자 부부는 늙은 어머니를 좀 더 잘 모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산에다 묻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지게에 괭이를 얹어지고 산을 향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업고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뒷산으로 올라가 아이를 묻을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한참이나 괭이질을 하였습니다. 찡그랑! 그때 괭이 끝에 무엇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가 났잖아요? 아이를 업고 있던 아내가 물었습니다. 글쎄, 쇠붙이 소리가 난 것 같기도 한데. 남편이 구덩이를 파헤치더니 그릇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참으로 이상하게 생긴 그릇이네요. 아내도 눈을 둥그렇게 뜨고 그릇을 살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를 모시기 위한 효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철없는 어린 자식을 묻는다는 것은 너무나 도리에 어긋난 일인 것 같군. 남편의 말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이렇게 합시다. 어머니께서 진지를 잡수실 때는 이 아이를 업고 밖으로 나갔다가 어머니께서 진지를 다 잡수신 후에 들어오면 되잖소? 어머니께 효도를 다할 수 있고 또한 아이도 살리는 길이 되지 않겠소? 남편이 이상한 그릇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아요. 그렇게만 한다면 더 좋은 일이 없지요. 참으로 좋은 방법이군요. 아내는 몹시 기뻐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차마 못할 짓을 할 뻔하였습니다. 효자 부부는 땅속에서 나온 이상한 그릇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이 이상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흙이 묻은 것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지. 아내는 물로 잘 닦아 약간의 곡식을 담아두었습니다. 며칠 후에 아내가 이상한 그릇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릇 속에 곡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와보세요. 하도 신기한 일이라 아내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왜 그러? 무슨 일이 있어? 남편이 아내 옆으로 왔습니다. 며칠 전에 아이를 파묻으러 갔다가 가져온 그릇이 이상해서 그래요. 그때 곡식을 조금 넣었는데 오늘 보니 곡식이 가득 차 있잖아요. 이런 신기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정말이요? 혹시 그 그릇에 곡식을 넣어두었던 게 아니요? 남편이 의아해하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조금밖에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참으로 신기한 일이구려. 그럼 한번 시험해 봅시다. 남편은 그 그릇에서 곡식을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엽전 몇 개를 그릇에 넣었습니다. 얼마 뒤에 아내가 다시 그릇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돈이 가득 들어있어요. 아내가 숨가쁘게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달려와 보니 정말 그릇에 엽전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거 참 정말 이상한 그릇이로군. 이 그릇은 신령님께서 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주신 그릇이 틀림없소. 그러니 이 그릇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까지만 씁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도로 그 자리에 갖다 묻어둡시다. 참으로 마음씨 착한 효자가 틀림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이상한 그릇으로 부자가 될 욕심을 내었을 겁니다. 효자 부부는 이상한 그릇 덕분에 살림살이가 넉넉해졌습니다. 돈을 넣으면 돈이 가득 나오고 곡식을 넣으면 곡식이 가득 찼습니다. 이젠 아이가 할머니 밥상에 반찬을 집어먹어도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효자 부부는 그릇만 믿고 게으름을 피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효자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효자 부부는 결코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이웃이나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그릇에 대해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내가 복이 많은 늙은이구나. 날마다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번갈아가며 먹으니 너무도 행복하구나. 어머니는 늘 아들 내외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좋은 반찬을 얼마든지 드실 수 있어요. 이제 우리 형편은 펴졌어요. 그래, 응달이 있으면 양달이 있는 법이라고 했다. 찢어지게 가난하던 우리 집이 넉넉하게 된 것은 다 너희들의 지극한 효성 때문이야. 아, 천지신명이 감동하신 거지. 나는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어머니는 정말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효자 부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이상한 그릇을 원래 있던 자리에 도로 묻었습니다. 효자가 그릇을 묻었다 하여 이 산을 사람들은 식장산 또는 식기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잉어와 비리동 총각. 아득한 옛날이었습니다. 어느 산골에 조금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조금은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건강하던 조금의 아버지가 우연히 병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용서하다는 의원을 찾아가 약을 지어다 드렸지만 아버지의 병화는 낫지를 않았습니다. 얘야, 내가 갑자기 잉어가 먹고 싶구나. 느닷없이 아버지가 조금에게 말했습니다. 잉어를 잡수고 싶다고요? 그래, 이 추운 겨울에 잉어를 구할 수 있겠니? 아버지는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아버지 말씀대로 잉어를 구해 오겠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조금은 시원스럽게 대답하고 잉어를 구하러 집을 나섰습니다. 이걸 어쩐담?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 선뜻 대답은 했으나 세상이 온통 꽁꽁 얼어붙었는데 어디 가서 잉어를 구할지 막막했습니다. 여름이라도 어부가 아니면 잉어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이 아닙니까? 참으로 하늘의 별 따기 같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면 잉어를 구할 수 있을까? 조금은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발길 닿는 대로 가보는 수밖에 없다. 조금은 무작정 걸었습니다. 잉어 장수라도 만나면 좋을 텐데 우선 강으로 가봐야지. 거기 가면 어부가 있으니까 어쩌면 잉어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조금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강가를 향해 걸었습니다. 강가에 닿아 보니 강물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음 위로 강을 건너 다녔습니다. 강가에 있는 어부의 집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잉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조금의 물음에 어부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잉어인들 얼지 않겠소? 혹시 다른 어부의 집에 가면 구할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몹시 편찮으신데 잡숫고 싶대서요. 사정은 딱합니다만 어찌할 수 없군요. 우리도 너무 추워서 강가로 나가 잉어를 잡을 수 없는 게 안타까울 뿐이라오. 조금은 할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늘에서 잉어가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조금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은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차라리 내가 잉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은 혼자 생각하며 터덜터덜 얼어붙은 강 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잉어를 구할 수 있을까? 얼음을 깨뜨려 볼까? 조금은 강둑에 가서 돌 하나를 들고 와서 얼음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음은 너무도 두껍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힘을 다해 얼음을 깼습니다. 추운데도 땀이 났습니다. 드디어 얼음장에 조그만 구멍이 났습니다. 와! 구멍이 뚫렸다! 조금은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얼음 구멍 속으로 시퍼런 강물이 흐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구멍을 뚫었다고 단번에 잉어가 솟구쳐 올라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 어?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조금은 깜짝 놀랐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뚫린 얼음 구멍 속에서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벌떡 얼음판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잉어는 얼음판 위에서 계속 펄떡펄떡 뛰었습니다. 어, 이건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확실하다. 조금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조금은 얼음판 위에 꿇어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은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나서 잉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잉어를 구해왔습니다. 조금은 아버지에게 커다란 잉어를 보여드렸습니다. 수고했다. 이 추운 겨울에 잉어를 구해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아버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잉어를 보니 침이 꿀꺽 넘어가는 듯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잉어를 끓여오겠습니다. 조금은 잉어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솥에다 잉어를 넣고 푹푹 끓였습니다. 아버지, 잉어를 잡수세요. 조금은 끓인 잉어와 국물을 가져다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참 맛있구나. 아버지는 맛있게 잉어와 국물을 잡수셨습니다. 얘야, 참 고맙다. 그래, 어떻게 잉어를 구했니? 아버지는 그게 궁금한 모양입니다. 저 달래강에 나가 얼음을 깨뜨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잉어가 솟아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조금은 사실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오, 그렇구나. 이건 하느님께서 너의 지극한 효성을 알고 내려주신 것이야. 참으로 감사한 일이구나. 아버지는 기뻐서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의 병화는 하루가 다르게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더 힘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도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조금도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니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오냐, 오늘은 어제보다 더 기운이 나는구나. 몸도 거뜬하고 마음도 이렇게 가볍구나. 아버지, 이제 며칠만 지나면 다 낫겠습니다. 조금은 아버지를 업고 둥실둥실 춤을 추고 싶었습니다. 그럴 것 같구나.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잉어가 약이 되었기 때문에 병환이 나으신 겁니다. 그게 아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무엇입니까? 조금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잉어가 무슨 약이 되겠니? 조금은 아버지의 말을 얼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약이 되었단 말씀입니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조금은 궁금해하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너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한 것이지 어찌 잉어 덕분에 나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다. 잉어가 너의 효성에 감동한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잉어가 한겨울에 얼음 위로 튀어나올 수 있겠니? 아버지는 아들이 너무도 대견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얼마 안 있어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역시 조금은 하늘이 내린 효자야. 고을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이 사는 마을을 비리동이라 불렀습니다. 잉어가 솟아오른 마을이란 뜻입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